아이고,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까, 진짜? 네? 반갑습니까? 아, 반갑죠, 저야. 예. 항상 그 뵐 때마다 반갑고, 예. 뵐 때마다 새롭고, 뵐 때마다 고맙고, 그렇습니다. 김지동 씨 앞에서 새로워지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많은 리플을 올려주신 가운데 그렇죠? 하나 네. 또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엽기발랄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아직도 첫사랑 그녀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요. 이젠 친구 사이라 말은 하지만 솔직히 남자의 첫사랑이란 게 그리 쉬운 존재만은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끔 연락하는 사이라고 해도 전 보기가 불편합니다. 다짜고짜 연락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자친구의 첫사랑에게 연락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런 사연입니다. 첫사랑 하고 계속 연락을 한다. 안 되죠. 여자 입장에선 굉장히 지금 불안하죠. 아니, 불안도 하고 그랬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많은 네. 분들이. 아이디가 건망증 이런 분이 그 남자친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분 아이디가 엽기발랄이라 마음의 동요가 일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 밑에다가 또 다른 분이 이 리플에 리플을 또 달아주셨어요. 그럼요.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러니까요. 네. 아이디가 제임스 반스라는 분이 이분도 그러니까 건망증이란 분한테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분이에요. 없죠. 예? 님 아이디를 보니까 리플 내용이나 기억하시는지 이렇게 써주셨네요. 참 그 이분 좀 저 네. 오늘 사연 올려주신 분 이분 참 슬프네요. 첫 번째 리플이 이런 그러니까 조금 돼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네. 다음은 그 뭐 딱 좋아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입니다. 네. 딱 좋아. 네. 저하고 연락을 합시다. 첫사랑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사연 올리신 분하고 같이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맞불 작전을 놓으라는 거지.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좋고 효과가 없으면 제가 좋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온통 마음이 딴 데가 계시는 분인데 예, 이런 분들이 또 계시죠. 계십니다. 네. 예. 다음. 네. 안현석 씨. 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고 어떤 위인이 말을 했죠. 위대한 말을 남기신 그분을 사랑합니다. 전지현 씨 사랑합니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다음은 이준호 씨라는 분이 댓글을 네. 달아주셨습니다. 남자친구를 믿으세요. 계속 믿다가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첫사랑에게 돌아간다면 이 사연을 인터넷에 뿌리세요. 그리고 뒤처리는 네티즌들에게 맡기세요. 걱정 안 하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거 확실히 처리해 줍니다. 그렇죠. 네티즌들한테 이런 사연 한번 걸리면 말이죠. 그렇죠. 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죠. 네. 다음은 핸델과 그레테라는 분이 지난번에도 이런 아이디가 나왔죠. 있어서 저희가 좀 조심해 달라. 네. 어린이들의 순수한 동화까지 침투해서 네. 이런 패러디 아이디. 그것도 핸델과 그레테. 뭘 그레테? 네. 네, 핸델과 그레테. 네.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핸델과 한번 그레테. 네. 네. 약간 이걸 수군거리면 이상하죠. 핸델과 그레테, 핸델과 그레테.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만 그냥 핸들과 그랬대 이러면 별 문제는 없어요. 예. 네, 이런 아이디는 이제 조금 어린이 동화까지 이러지 맙시다. 핸들과 그랬대라는 분이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되게 진지합니다. 근데 불은 정말 님이 그분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의 첫사랑까지도 존중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참고로 저는 여자친구가 첫사랑과 연락하는 것을 존중해 주었다가 둘이 눈 맞았습니다. 흑흑 이렇게 우시네요. 아... 그러니까 그 밑에 김문이라는 분이 리플을 또 달았습니다. 이 사연에 김문이라는 분이 아주 간곡한 어조로 핸델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주 강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좋아요. 김문희 씨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네, 핸델과 제발 그러지 마시랍니다. 자, 이번에 갑시다. 어차피 이번에 자 김응수 씨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김응수. 여자는 가슴 속에 단 하나의 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뿐인 방 안에 자신의 남자를 담아두지요. 하지만 남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여자친구의 방과 첫사랑의 방, 또 다른 추억의 여자의 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은 확실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남자의 마음속의 방들 중에 가장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의 마음속 자신의 방을 점점 더 넓혀서 다른 사람의 방을 손톱만하게 만들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 자신감 가지라는 얘기죠. 가져야죠. 그 남자분한테는 지금 이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기를 잃지 말라. 네. 걱정은 하지 마시되 연락하는 건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분도 혹시 방송을 듣고 있으면 그 첫사랑과 별은 멀리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 진짜. 멀리 두시고 맞아. 네, 그럼 별은 가볼 수 없을 때 아름답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 멋있네. 네? 멋있어. 그리고 이제 여자분도 오늘 그 오다가 책에 읽었는데 좋은 구절이 하나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내 뒤에 사람을 안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돌아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글을 하나 봤는데요. 네. 조금 입장을 바꾸어서 너무 이렇게 첫사랑한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팔을 자꾸 뒤로 해서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한 번쯤 딱 뒤돌아서서 그 사람 뒷모습 이렇게 뒤에서 싹 끌어안으면서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이렇게 딱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대인의 모습을 보여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별말. 언제나 좋은 말씀. 아유. 자, 오늘 김재동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